이 시간에는 노래 미유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광산마을 시냇가에서. 마을 시내가에 포들 가지 꺾어 들고 청년은 서 있네. 기다려도 기다려도 정각은 오지 않아. 수심 무딘 청녀 그만 발길을 달렸네. 아, 청유한디 하는 말 한발 파만 토하느라 내가 약속 어겼어. 그렇지만 기뻐해줄 우리네 막장이 오늘 저녁 손참을 꽃이 피어났네. 그 처녀는 눈물 들어 청각에게 속삭였네. 그 때문에 늦었다면 아침까지 기다려 마을 시내가에 청년 청각 나란히 다정하게 걸어갔네. 기쁨과 행복으로 가슴은 설레요. 어리어리 속삭이며 손잡고 걸어갔네. 아, 손잡고 걸어갔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감나무 마을. 감나무 숲속에 앉은 마을이 바로 우리 마을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은 감나무 마을입니다. 감꽃이 필 적에 꽃속에 잠긴 마을. 길손들 들렸다 그 알지 못하는 인심 좋은 마을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은 감나무 마을입니다.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저국은 병사를 사랑하니.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오대가나 잊지 말자 우리의 우정. 이상으로 너리 미역국을 보내드렸습니다.